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10일 대전 시민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 합의와 재단을 처리하라고 하면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며 소녀상을 지켜 싸울 것이라고 운명했습니다. 한편 1일 남조선 연합뉴스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남조선 인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으로 성노예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밑에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그 운영비까지 저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